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그댄 지금 어디에 한순간 너를 보내기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나 봐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그댄 지금 어디에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난 너를 잊어갈게 I can love with you I can love with you Oh no 이제는 기억이 사라지겠다 내 삶 속에다 다짐이 나를 꺼내줘 한순간 너를 보내기에 아직 너를 너무 사랑하나 봐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그대 지금 어디에 좋아 네 멋대로 떠나 지나 날 속에 기억을 지워줄게 함께 있어줄게 잘 살아볼게 잊어볼게 믿거나 말거나 사랑이란 언제나 죽거나 받거나 사라지는 거잖아 환한 미소로 내게 다가왔던 그때는 어디에 나 또한 어디에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난 너를 잊어갈게 I can love with you I can love with you Oh no 이제는 얼마나 지쳐있는지 I'll be beside my heart